Thank you. 울면서 혼자 울면서 그렇게도 정을 두면 사랑했던 사람인데 소리치며 통곡 한들 소용있나요? 그까짓 사랑이란 바람인 것을 아거라 가거라 저 남자 가거라 아 가슴에 젖어든 그렇게도 정을 두며 기약했던 사람인데 가슴 치며 통곡 한들 소용있나요 그까짓도 사랑이란 바람 같은 걸 아거라 가거라 그리고 그림 속 가슴만 때우는 바람 방에 이름 굴고 주세요.